대체 못한 묘한 매력 숨쉴 공간 없이 채워 뭔가 느낌이 와 이미 본능적인 액션 서로 반응하는 feeling 순간 이끌려가 Crazy sexy cool 아찔함에 끝 파란빛에 처음 널 느껴봐 이제부터 네가 꼭 주고 싶은 춤 바람이 너의 숨결 같아 미치겠어 So easy to love ya So easy to love ya 눈이 부셔 gorgeous babe 네 곁에서 향기로운 순간 바람처럼 불어 헤어날 수 없게 해 로맨틱한 기적 잘 봐 이루어질 거야 우리 모든 게 다 처음에 이 특별해질 커플 너와 내 얘기야 Crazy sexy cool 마주치는 눈 질릴 틈 없이 예쁜 너야 지금부터 오직 네가 나의 세상이 커진 기분이야 미치겠어 So easy to love ya So easy to love ya 눈이 부셔 gorgeous babe 네 곁에서 향기로운 순간 바람처럼 불어 헤어날 수 없게 해 To love love 마냥 귀엽기만 한 줄 알았던 너를 가까이에 서보니까 색 달라 달라 달라 하루하루 다른 모습에 한 번 더 봤네 끝까지 난 널 잡아 잡아 잡아 Pretty sexy face and body 너에게 반한 순간까지 나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darling 첫눈에 난 반해버린 거야 Crazy sexy cool 더 가까이 you 우린 밤 멈춰 있는 순간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너에게로 멈추고 싶지 않은 나야 미치겠어 So easy to love you So easy, so easy to love you yeah. 눈이 부셔 gorgeous babe So easy to love you babe 저 빛나는 손을 내 온몸에 젖어 헤어날 수 없게 해 So easy to love you Love ya.